그 사람들의 말에 지쳐만 가. 대체 누가 나를 정의해. 날 가뒀던 거짓 같은 paradigm. 누군가 그어놓은 borderline. No more. I shout out and this is my shout out. 나 태운 날 위해. 제멋대로 네 멋대로 여기 우리만의 universe. 지 따위 볼 것 없이 그저 자유로운 이 순간 you and me. We go shout shout shout when we together. 3, 2, 1 뜨겁게 외쳐 하나로 커져가는 목소리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어. Shout shout shout 너와 나 같이 세상을 흔들어 놓아 더 시끄럽게 눌러 내 마음을 소리쳐 가슴 뜨겁게 shout out. 혼자라면 했겠지. 날 가둬둔 그 벽에 갇혀 날 부르는 너의 목소리. You're blowing up.